크리스마스잖아요. 밖에 보면 이렇게 하얀 눈이 내려오는데 하얗게 덮인 세상을 보면 우후후후후 괜히 덧디는 심장 주체할 수 없어요 이 기분 잠깐만이라도 나가서 눈이라도 받고 싶어 오늘만은 보기 싫어요 케빈 나 홀로 집에 있기 싫어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즐기는 거 어때요 시간은 기다려 뜨끈한 방바닥 대신 머플러 준비됐으니 나 불러줘 설매를 타고 눈 사이로 달려볼게 밖에 눈이 수북하게 쌓이고 귓가엔 송소리 울려 퍼지고 혼자란 외로움만 내가 되적게 하자 So wanna be a good friend 가장 북적이는 명동 거리적이 들리는 마음의 소리 모든 것이 아름답게 빛나는 나 today 오늘만은 보기 싫어요 케빈 나 홀로 집에 있긴 싫어 잠깐 가둔 일을 멈추고 즐기는 거 어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죠 Joy.